눈앞이 힘이 하네요.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. 고급으면 어떡하나요? 눈물 나면 어떡하나요? 지금은 참으렵니다.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요. 미치도록 보고픈 걸요.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봅니다.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. 그대 저